우리 강의에서는 현대 철학의 주요한 흐름을 그 현대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고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대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많은 사상가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여섯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하버마스, 포퍼 이 여섯 사람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이 여섯 사람 중에서 포퍼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그 현대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하고 그 실존주의에 속하는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야 뭐 당연히 마르크스주의를 그 창설한 사람이니까 마르크스주의에 속하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그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사상가가 그 하버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하버마스를 엄밀한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하버마스도 마르크스주의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그 정도의 의견입니다. 뭐 나중에 하버마스를 우리가 살펴볼 때 뭐 더 자세히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이런 그 거대 경제 시스템, 요새 뭐 각 국의 각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다 거대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는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물론 그 경제에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엄격하게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버마스를 넓은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에 포함을 시킨 것은 하버마스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또 계승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마르크스의 그 근본 정신이 뭐냐? 뭐 이것도 또 나중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말하면 근대 계몽주의의 정신을 철저하게 밀고 나가자, 그걸 완성시키자,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도 최근에 근대를 넘어서자 혹시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철학사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철학사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 이제 근대 계몽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근대 계몽주의를 조국을 하자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철학사조에 아주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근대 계몽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근대 계몽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버마스를 넓은 의미에서 마르크스주의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가장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이제 역사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본다. 이제 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정한 어떤 그 역사적인 시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구조, 그 사회 구조에서 우리들의 의식, 행동,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에 반해서 그 실존 철학은 뭐 실존 철학이라고도 하고 또 실존주의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존주의는 물론 뭐 인간의 그 사회적인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 사회적인 측면 또 역사적인 측면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는 인간 개개인의 그 독자성,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분문하고서 누구나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그 삶의 허무감 같은 걸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하면 특히 어떻습니까? 뭔가 어떤 고독감 같은 걸 느끼죠. 우리가 그 다른 많은 일들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출석도 대리출석 같은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리출석이 지금 좀 불가능한 거죠. 뭐 고정좌석제로 해놨으니까. 그런데 자고간 많은 것들이 뭐 대리시험 이렇게 대리 남이 대리로 해줄 수 있는데 죽음은 어때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은 오직 나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그 죽음 앞에 홀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와 어울려서 어떤 그 의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까?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뭐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참 허망해지는 거죠.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것이고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회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시대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개개인들이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과 고투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2500년 전에 부처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꼈던 문제죠. 부처도 어때요? 왕으로 왕자의 몸으로 아주 여유롭게 잘 살다가 성 밖에 나와서 보니까 뭐 늙어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 또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감이 사로잡히고 그런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 시대를 불문하고서 우리 그 개개인들을 항상 그 사로잡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은 이런 그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단순히 실존 철학은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뭐 지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론적으로 관찰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실현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바꾼다든가 자기 자신의 어떤 기존의 삶과 대결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제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어떤 그 이제 실존적인 고민이라고 그러죠. 이제 실존적인 그 고민. 이제 그런 그 성격을 이제 발전시키고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그 개념화 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철학 사조를 이제 건립한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키에르케고르 하고 니체가 꼽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제 키에르케고르나 니체가 이제 개척한 그 사상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이제 심화시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룰 이제 대표적인 그 사상가들은 이제 거의 다 마르크스주의하고 이제 실존주의에 그 속하는 그 사상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사상가들을 우리가 그 이제 이 사람들이 태어난 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상가들을 이제 다루는 그 첫 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그 사상가의 그 생애하고 그 핵심 사상을 이제 발표하고 서로 또 질을 토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르크스 이제 발표를 맡아줄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자,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마르크스의 생애 사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비문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는 일에 열중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세계를 변형시키는 일이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훌륭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환시키고자 하는 혁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유대인 법률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문학과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그는 1835년 본대학 법학부에 입학했고 이듬해 베를린 대학을 옮겨가 공부를 하는데 그는 특히 헤겔 철학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급진적인 청년 헤겔파로 활동하게 된 그는 1841년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듬해 라인신문이라는 신문의 편집장이 됩니다. 그러나 급진적이고 좀 반체제적인 성향의 라인신문은 정부에 의해 폐간되고 마르크스는 예니 폰 베스트팔렌이라는 귀족과 결혼하고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파리에서 그는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게 되고 의인동맹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비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합니다. 이때 마르크스는 엥겔스라는 사람과 머물면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두 사람의 사상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동안 함께할 파트너를 얻게 되었죠. 근데 급진적인 활동으로 또 파리에서도 추방당하여 브뤼셀로 이동한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역사적 유물론을 최초로 전개한 독일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연맹의 선언문으로서 공산주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선언을 집필합니다. 1848년 2월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시작되자 마르크스는 켈른, 파리, 브뤼셀 등에서 혁명에 참여하였으나 브뤼셀에서도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켈른에서도 1년이 되기 전에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1849년 영국 런던에 망명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런던에서 경제학 연구를 지속한 그는 1858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63년 잉여가치학 설사라는 원고를 거쳐 이후 1867년 자본론 1권을 발간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머지 2권과 3권은 생전에 발간하지 못하고 1883년 6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오늘 발표할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유물론이고 두 번째는 소외론, 세 번째는 자본주의 붕괴론입니다. 먼저 역사적 유물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사상가들은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원천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제시하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마르크스는 실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을 사회 변화와 발전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라는 생활 필수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의식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이 필수적입니다. 즉 인간이 생존을 위해 노동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는 것이 결국 사회 발전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생산을 중시하는 역사적 유물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물질적 생산이 하부 구조로서 역사의 진행에 관여하고 관념이나 의식, 제도는 하부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부 구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생산 활동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는 물질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인류의 역사는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서 변화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질적 재화의 추가 생산이 필요하고 이는 곧 생산력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런 생산력의 발전은 단순한 양의 증가를 넘어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노동 역시 생존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활동을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진행해 나갑니다. 예컨대 봉건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노 관계에서,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런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생산력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생산관계를 모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곧 역사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유물론을 토대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력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생산력의 발전은 개개인 간의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달성되는데 이렇게 사회적 성격을 띠는 노동과는 달리 자본주의에서 생산관계와 분배구조는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결국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노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분업과 협업의 사회적 노동은 사회적 소유, 즉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소유 형태를 요구하고 이로써 생산력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저는 감히 네, 이런 역사적 유물론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변화된 생산 양식이 생산 관계가 더 나은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생산을 도입하여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생산 관계는 이전의 것보다 것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생산관계가 더 나은 방식이며 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회주의의 경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경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역사적 유물론의 좀 시작과 끝이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을 사회 변화와 발전의 시작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곧 역사에서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유물론은 결국 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흐름에는 어떤 필연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전제된 노동하는 인간 역시 정해진 법칙의 일부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이렇게 역사가 어떤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전개된다면 이것은 개개인의 주체적 삶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제 발표는 마치고 다 이어서 소외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크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인문계열 2 차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나온 개념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소외론과 자본주의 붕괴론, 즉 공산주의의 과학적 혁명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은 앞선 발표자가 말한 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합심을 해서 만들어낸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제 마르크스의 주요 개념인 뭐 역사적 유물론이라던가 소외론이라던가 아니면 혁명의 방법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철학자 리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니체, 프로이트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의심의 3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하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당연하고 보편적이고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이렇게 반대를 제시했고 거기 그 병폐와 자본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치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을 공격한 사상가인 만큼 그런 칭호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또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열정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서 보듯이 저 귀여운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1900년대에는 냉전이라는 하나의 어떤 전 세계적인 절반, 전 세계를 완전히 분단시켜버리는 사상적 분단을 만들어 오기도 했고요. 또 가까이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사회주의라는 그 사상,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민족적 분단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대, 80년대에는 대학가에서 어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토대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면서도 낯선 어떤 그러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대해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소외론은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그 경제 철학 초고 가장 가운데 줄에 있는 세 줄이 가장 그것을 단명히 드러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대한 생각을 가장 단명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 즉 노동의 생산물이 하나의 낯선 존재로 생산자로부터 독립적인 힘으로 노동과 대립한다는 것. 노동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 속에서 체화된 사물화된 노동으로서 노동의 대상화다. 저도 어려워서 어제 밤새서 이거를 계속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른 책들과 이렇게 해서 해본 결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제도, 즉 생산 과정 속에서 아마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시간과 같이 우리 일반적인 대중의 대부분은 노동이라는 활동으로 우리의 하루를 마감합니다. 직장인들 기준으로 하면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대부분 6시까지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뭐 어떻게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노동은 그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차지를 하고 있고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그 인생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인간의 생산물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떤 낯선 힘이 되어서 인간에게 대립함으로써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소외론은 네 가지의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 생산물 그 자체에 의한 소외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가들에게 귀속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해서 어떤 경이적인 생산을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산 능력의 발전, 생산의 어떤 효율성, 그런 어떠한 우리 사회로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쓰여 있던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양극화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그 노동 활동을 통해서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귀속시켰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가난과 어떤 그 상대적인 빈곤,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물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활동 자체에 의한 소외입니다. 첫 번째 생산물에 의한 소외는 마르크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생산물은 생산과정의 요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생산과정, 즉 노동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현재 노동이 돈을 버는 수단, 즉 영명의 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화의 과정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듯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노동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떤 그냥 도구적인 목적, 노동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의 대부분은 돈이라는 어떤 그 저 넘어있는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는 어떤 인생 자체가 도구화로 지나지 않는다고 마르크스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데 진정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기화의 과정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일의 목표와 수단 모두 외부 자본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노동의 노동을 하는 우리는 그 시간,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실존으로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배권을 나의 미래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행위로 전락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소외로는 세 번째, 인간의 창조 능력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어떤 여느, 그러니까 인간이 여느 동물들과 달리 그 노동을 함으로써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두 번째 말한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떤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의 과정은 예술이나 과학 기술 등을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실현하는 것인데, 자본주의는 이런 노동의 가치는 그냥 무시하고 어떤 우리가 노동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어떤 도구, 수단으로 평가절하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하루에 12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진료를 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노동 행위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대가를 성취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아니 누군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회에 의해서 강제되고, 그런 강제된 노동은 노동마저 강제되었고 그 생산물마저 어떻게 보면 자본가들에 의해 뺏기기 때문에 어떤 모순을 가져온다고 이 부분에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외가 타인들로부터 서로에 의해서 소외를 낳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적인 특성상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더욱 나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자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노동자들끼리, 같은 계급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끼리 서로를 소외시키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노동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 부분도 지적했고, 또한 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도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산수단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회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생산수단은 어떤 특정 자본가, 뭐 특정 자본가가 계속 독점하게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을 통해서 또 독점하고 또 독점하게 되니까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어떤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소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붕괴론과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이 말에서 드러나듯이 마르크스는 과학적으로 사회주의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역사 발전의 다섯 단계입니다. 저기 진하게 글자를 처리한 자본주의 사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고, 앞으로 찾아올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대부분 마르크스를 어떤 사회주의의 창시자라고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라는 사상은 자유주의와 더불어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일대에서 이미 이론가들 사이에서, 사상가들 사이에서 어떤 통용되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당시에 있던 프랑스, 영국의 어떤 마르크스가 비판하기를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푸리에와 오웬, 그리고 뭐 생시몬 같은 사상가입니다. 마르크스는 어떤 물질적, 경제적인 토대가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제적 기반은 있어야 그 사회의 어떤 정신적 가치가 세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초기 아까 말했던 그러한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세상에 올 것이라는 그 사상적 전개를 함에 어떤 물질적인 기반을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계급들의 어떤 미성숙을 낳게 되고, 프롤레타리아가 해방을 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그들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현실의 토대가 없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저쪽으로 귀결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이론을 전개했지만, 이들은 어떤 보편적인 금욕주의나 또는 뭐 약간 평균주의적인 성격, 그걸 통해서 개인의 노력에 의존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마르크스는 사회 구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혁명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마르크스는 그게 뭐 가능할 리가 있냐. 뭐 지금 너희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이 그 사상을 반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방법은 혁명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였고 그게 자본주의 붕괴론과 과학적 공산주의 방법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일단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에서 혁명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듯이 마르크스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유물론자, 즉 그러니까 물질이 관념을 형성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생산력의 발전,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혁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 조건으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은 어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혁명적인 성향의 대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혁명의 조건이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했고, 그렇다면 공산주의 혁명의 조건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생산과 사적 소유의 모순이 심화되는 상황이 그 혁명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인 생산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산은 개인적인 생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역할에 의해서 특화되고 분업하여,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을 하나하나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유는 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나오는 간극의 모순이 심화되면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빈곤 상태, 앞에 말한 그 간극이 심화될수록 빈곤해지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빈곤 상태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의 선결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공업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의 이런 사상은 여기 프린트 두 번째에서 보듯이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조성되어야 하나의 상태 혹은 현실이 따라야 하나의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태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운동을 공산주의라고 일컫는다. 이 운동의 조건들은 현존하는 전제들부터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설정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부조리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짧은 시간 동안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는 극복의 대상인가 아니면 역사적 숙명기인가 라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단계이고 그 자본주의 어떤 모순이 심화되면 공산주의가 도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예를 들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럼 가만히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의 그 모순을 미리 선결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입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노동만이 인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간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인간을 노동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는 할 때 뭐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그 생산하는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을 떠나서 우리가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노동 이외의 시간에 즐기는 여가나 어떤 문화활동을 통해서 자기와의 가정을 이룩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에서 자기와의 가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노동이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와의 가정을 거칠 수는 없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론과 유물론적 역사관이 대립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외론은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 또는 인간과 어떤 물질 사이에서의 어떤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관념적인 어떤 그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근거로 어떤 혁명을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마르크스의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상들을 보면 어떤 정신은 물질적 제도를 근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혹시 근거가 되기에는 빈약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근거가 되려면 마르크스가 앞서 가져왔던 유물론적 역사관과는 좀 대립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발표 잘했죠? 상당히 모범적인 그 발표였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상가들을 맡은 발표자들도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그래, 그 발표자들이 이쪽으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거 한번 뭐 더 저 자세히 설명해달라. 뭐 이런 식의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지금 우리 발표자들은 이제 막스 사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이제 이의 같은 거 이런 걸 제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이제 발표자들은 좀 마르크스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입장에 입장을 취하고 여러분들은 좀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하세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발표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했는데 그런 이유들 외에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최대한 근데 발표자들은 막스 입장에서 옹호하는 막스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해보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특히 저 의문점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의문점에 공감을 하는데, 이제 소외론에서 네 번째 아니다 소외론의 근거로 총 네 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이제 생산과 소유의 그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느껴지는 게 첫 번째 근거 같은 경우는 그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히 네 번째나 세 번째 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에 있어서 자기 실현의 문제보다는 개인이 이제 노동자가 생산을 하지만 자신이 소유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런 점에서 저 두 번째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스스로도 혹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 노동을 어느 범위에서 정의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정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여가나 문화활동 같은 경우도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은 아마 생산과 생산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거를 근거로 그 마르크스 자체도 노동활동 자체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그런 건 아니냐고 얘기한 게, 저는 조금 그 부분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르크스가 여기서 노동활동 자체에 소외됐다는 것은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동활동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라 자본가가 뒤에서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자본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소외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이 되게 존귀한데 그 존귀함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소외라고 얘기하진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 차역같이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을 상당히 그 어떤 예술 활동, 그 유희, 이런 것하고 거의 그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봤습니다. 원래 노동은 그런 거야 된다. 우리의 어떤 그 창조적인 그 능력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 고려청자를 만드는 도공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작품을 만들고서 그 작품이 훌륭하게 훌륭한 형태로 완성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기쁨을 느끼겠죠. 거기에서 어떤 그 자기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그 봅니다. 자기의 창조적인 능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막스가 생각하는 저 노동은 저 단순히 어떤 그 연맹의 수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우리 자신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노동은 이런 그 예술적인 그 창조 활동의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예, 산업공학과 박기범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제 질문은 조금, 별로 심오, 앞선 질문자보다 심오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 마르크스의 이제 소외론에서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상당히 저희 대중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할 만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마르크스는 좀 주로 부정을 하는데 치중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이 문제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경쟁이 없어졌을 때 진짜로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오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쟁을 하면서 꽤 많은 쾌감을 얻는데 그 쾌감이라는 게 굳이 상대방을 이김으로써 얻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패배하거나 열등감에 휩싸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아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러한 면에서 경쟁이라는 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부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쟁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약을 한 걸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래서 혹시 마르크스가 이제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크게 보지 않고 인간 그 자체한테 눈을 기울였을 때 행복이나 자아를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치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맨 나중 질문은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 일단은 그 이제 첫 번째 부분 질문 그 경쟁이라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기를 반성하고 또 자기를 더 다듬고 자기를 더 실현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질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가능하면 막스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는 측면에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요. 네, 저도 물론 경쟁이 어떤 좋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많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도 마르크스가 이렇게 경쟁을 좀 경쟁을 좀 안 좋게 본 이유는 어떤 경쟁이 우리와 생존과 직관된 그런 생산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어떤 인간이 좋은 그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쟁은 치열하고 그 이상 넘어서 네. 타인을 소외할 만큼 그렇게 치열하고 좀. 사실 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 참 곤란한 그런 질문인데 지금 이제 그 질문한 박기범인가? 박기범이 어떤 그 질문한 그 맥락에 상당히 이렇게 부합되는 사상가가 이제 니체 같은 사상가입니다. 니체는 그 경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경쟁을 해야지 우리가 서로 노력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 사랑의 투쟁,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때요? 서로 이제 상대방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가운데 자기의 기량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투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경쟁을 우리가 이제 그 경우 경쟁은 상당히 공정한 이제 형태의 그 경쟁이겠죠. 서로 이제 동일한 어떤 이제 그 출발점에서 이제 그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경쟁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유리한 어떤 지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어떤 동등한 이제 기회를 가지고서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식의 경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경쟁 관계가 뭐 나름대로 뭐 훌륭한 면이 있다. 그런 걸 뭐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적인 인간 관계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어떤 사회예요? 뭐 한마디로 딱 그 정의하는 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뭐다? 뭐 계급에 없는 사회 뭐 그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받는 사회. 나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힘도 세고 또 뭐 이게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한 시간에 남의 한 10배 생산을 하는데 나는 가족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 아주 적어. 근데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뭐 몸이 아파서 나보다도 이제 훨씬 덜 생산했지만 저 사람은 가족이 많으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겠지. 그런 식의 사회가 훨씬 더 이상적이겠죠. 그런 식의 사회가 가능하다면 마르크스는 그런 식의 사회가 가능하다고 본 거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경쟁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두 사람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겠네. 뭐 질문을 다 못 받아서 미안한데 유감인데 저 두 사람이 저 빨간 옷 입은 학생하고 옆에 학생이 손 드는 속도가 제일 빨랐어. 그래 질문하세요. 네, 저는 경제학부 1, 2학번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도래하려면 이제 역사주의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역사주의적 혁명과 마르크스가 그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의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역사주의란 것은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말한 그 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생산관계, 생산자와 소유주의 모순도 있지만 그 두 번째로 개개인의 어떤 혁명적인 특성? 그 혁명적인 어떤 그 개개인의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역사주의를 설명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격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이게 약간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좌우간 이해한 대로 한번 그럼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로는 아까 그 혁명적인 그러니까 대중에 대해서를 개인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마르크스가 이랬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모순이 계속 가속화되고 이러다 보면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든 거는 개인이지만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얘 옆에 있는 애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들게 되면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인 부조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프롤레타리아들이 전 세계적인 프롤레타들이 아 이건 잘못되었다. 혁명 일으켜서 뭐 그런 걸 만들자.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거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의 그 구조적인 그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대학 1, 3학번 광역생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마르크스는 소외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외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인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생산할 때 과연 소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제가 10배, 남들보다 10배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배를 생산했다면 10배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이 생산자의 손에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고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과연 소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한 사람은 결국 그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이념에 따를 경우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생산을 했는데 소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는 이제 그런 명분 하에 이제 그 사람의 생산물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이제 그 질문자가 생각하기에는 소외가 정말 제대로 극복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촌 옛날 뭐 자급자족 시대에 농촌 같으면 자기가 생산한 것이 자기가 바로 다 소유로 하는데 어차피 이런 이제 거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생산을 하더라도 그게 뭐 다 자기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이제 가질 때 소외가 극복된다. 만약에 마르크스의 소외론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과연 이제 이런 그 거대 공업 사회에서 소외가 극복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죠.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네 이 질문도. 그렇죠? 한번 그래도 해볼래요? 물론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필요에 따 그러니까 능력만큼 일하고 너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라는 게 어떤 법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서 분명 소외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마르크스가 생각한 사회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냥 그걸 보편적으로 그냥 어떤 보편적 도덕률로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에 같은 돈을 내고 탔지만 물론 심지어 그분들은 돈을 안 내고 타기도 하죠. 그분들은 돈을 내지 않고 탔지만 우리는 노인이 오면 길을 비키자, 그러니까 자리를 비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소외 약간 나도 안 줄 수 있는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은 여기 앉으셔야지 라는 어떤 그 양보의 마인드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마르크스가 생각한 그러니까 사회는 그런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는 게 어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는 소외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자가 아까 그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질문자는 좀 납득이 되나? 납득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납득이 안 됩니까? 내가 저기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생산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지만 그게 뭐 강제하는 어떤 강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 때문에 그렇게 양보하는 거라면 그건 소외라고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지금 차에게 답변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 답변이고 그런 식의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거대 산업사회에서 어차피 뭐 자기가 생산한 것이 자기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겠죠. 나한테 뭐 다 돌아가지 않아도 어차피 이제 그 서로 간에 사람들이 믿고 어떤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는 그게 어떤 나한테 소외감을 일으키고 내가 뭐 손해본다 뭐 이런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어때요?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공산사회가 정말 실현만 되면 정말 뭐 이상적인 사회죠. 그건 천사들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상정을 하면 사실 소외라는 게 없겠죠. 소외라는 게 없겠는데 지금 이제 질문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의 이상 사회는 정말 너무나 지나친 이상이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비현실적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식의 사회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금 차액이 답변한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어떻게 되나 15분인데 딱 한 사람만 더 받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 이건 아까 친구가 했던 질문이랑 약간 관련 지어서 저도 약간 의문이 덜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방금 답변해주신 부분은 어떤 분배와 관련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어떤 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화의 과정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노동을 통한 자기화의 과정을 달성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르크스는 생산력의 확충을 어떤 생산력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인간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도 어떤 사회 발전의 한 방향이 아닌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어떤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나 어떤 일본의 그 공동체 문화 같은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상으로 질문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차혁이가 그 발표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차혁한테 질문이 몰리네요. 그래요. 솔직히 저도 마르크스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최대한 빙의를 해서 뭐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그냥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마르크스가 그거를 대안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비판했느냐를 볼 때 아무래도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연봉이 얼마냐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르크스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그 노동이라는 숭고한 가치의 그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설정해놓은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어떤 예술적 가치를 진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뭐 그 일이 뭐 어떻게 분배되어야 되고 이런 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는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노동의 소외를 이제 일으키는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분업과 같은 이제 그런 생산 형태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도 여전히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분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나사구멍만 파는 사람은 하루 종일 나사구멍만 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제 노동의 형태가 그런 것이 될 경우에는 결국 사회주의에서도 그 노동의 소외는 극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질문자의 의도는 그런 질문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그런 점은 물론 이제 막스는 그 이제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을 하면 이제 노동 시간을 이게 대폭 줄여가지고 거의 이제 많은 일들은 이제 기계로 대체가 되고 여가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여가 시간을 우리가 그 창조적인 아까 그 예술 활동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적인 유희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럼에도 누구하고서 또 계속 그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도 노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는 소외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마르크스도 부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만약에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사회가 가능하다면 어때요? 이제 그 공장 내에서의 그 노동 환경, 노동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인간적이겠죠. 그래서 노동 그 자체는 따분해도 이제 서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이렇게 그 이제 뭐 저기 아낙네들이 같이 뭐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콩깍지도 까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어떤 노동에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거,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노동의 소외를 그래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주의적인 가치, 뭐 이런 걸 뭐 공산주의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막스는 이게 자기가 그런 식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공산주의야말로 이제 그 최고의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식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일단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막스의 그 핵심 사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뭐 제가 나름대로의 그 뭐 마르크스 입장에서의 답변 같은 걸 하도록 하겠고, 오늘 그 질문하지 못한 학생들도 제가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질문과 좀 관련되는 부분이나 뭐 그런 때 언제든지 손을 들고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네, 수고들 했습니다. 자, 우리 발표자들한테 박수.